heard you crying on that lawn. I just won't let you go. I will not let go. Yo, 강남의 작은 힙합 클럽에서 난 너를 만났지. 이름을 묻자 수줍은 듯이 고개를 절레저었지. 담배를 꺼내 물은 뒤 잔을 들고는 나에게 술 한잔 달라며 애교를 부리는 너의 작은 속삭임. 너의 나이는 몇이니 함께 온 일행은 누군지 애때 보이는 얼굴에 찍어받은 진한 화장이. 슬픈 일이 있는지 아무 일 없이 조용히 술잔을 들던 모습이 어찌나 귀엽던지. 하! 오빠가 스나이퍼마저 화면에는 정말 다르다. 눈웃음 치며 옆으로 맞선 팔짱을 끼고 앉는다. 오늘은 내가 한가하니까 찌랑 놀아줄게. 우리 둘이 술 한잔 덜어 나가자. 시끄러운 클럽 안 슬렁이는 나의 마음. 술에 취한 내가 스무 살 꼬맹이에게 넘어가. 내가 가진 언어로 절대 표현할 순 없지만 나의 감정들은 지금 표현하려 하지만. I dream of loving you. Oh, you are not alone. When you standing out here crying on that lawn, I just won't let you go. I will not let go. I'll be there, I'll be there, I'll be there. Yo, 그날 이후 난 설레는 마음으로 너의 연락을 기다려. 새벽 5시가 넘어서 일가 전화벨이 울려. 넌 내게 들려 내 품에 안겨 사랑을 속삭이며 입을 맞추다가 해가 뜨고야 잠들어. 일어나면 근처 분위기 좁은 식당에 들려.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좋은 술도 좀 마시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픈 사랑에 빠진 나는 어디서든 달려가는 어디서든 바보다는 발붙이는 꼬리표가 내 엉덩이를 따라다녀. 불안 정한 사랑에 빠진 나를 친구들이 말려. 난 상관없어 baby 너만 있으면 괜찮아. 나의 성격을 알자도 한번 한다면 하자도. 이 아이는 상처가 많아 왜 이렇게 말이 많아. 내가 아니면 안 되니까 난 그저 끌어안아. 친구야 나를 믿는다면 이해해주길 바래. 그래 조금은 불안정한 우리의 사랑을 위해. I dream of loving you. Oh you are not alone. When out here crying on that lawn, I just won't let you go. I will not let go. I'll be there, I'll be there, I'll be there. Yeah, yo, 늦은 새벽 술 취한 너는 모텔로 나를 불렀고 끝까지 하나 걸치지 않고 침대에 누워있었고 넌 담배를 물고 수리하는 약에 취해 있었고 바닥엔 남자의 흔적도 더럽게 흩어져 있었고 벗어버린 마스카라와 졸린 눈 풀린 눈으로 약이 있냐고 물었고 나는 그냥 황당해 웃었고 나의 지갑을 열며 너는 돈을 달라며 졸랐고 나를 사랑한다면서 키스를 하려 했었고 작년은 아름다워 보지를 적게 보였고 나의 생일 선물을 싸준 너의 아빠 시술소 찾아가며 너는 남자와 몸을 섞었고 그런 내가 어려서 나는 너무도 마음이 아프고 액세서리와 명품 백은 모두 다 몸을 팔아온 건 내게 모인 눈물도 모든 게 거짓이었고 아무튼 이런 나는 지금 미쳐버릴 것 같다고 어떻게 이게 기억에 안 나 웃으면서 걸려온 전화. I dream of loving you. Oh you are not alone. When you be standing out here crying. Yo, 돈을 쫓는 사랑의 용병 락은 너의 운명. 얼어붙은 몸을 녹여 지미로 넌 몸을 팔며 치마를 또 걷어 올려 쉽게 벌어온 돈을 세며 아르바이트는 싫으니까 넌 또 그의 품에 안겨. 럭셔리한 너의 삶들은 미니 홈피를 장식해. 살 건 너무도 많은데 세상은 정말 불공평해. 친구는 집이 좀 사는데 나만 왜 이렇게 부족해. 나는 가진 게 없는데 너만 왜 이래 행복해. 어리니까 넌 몰라 부모가 물려준 못 만나 여기저기 굴렸다간 늘어나는 건 마음에 가나 어서 빨리 돌아와 나는 널 사랑하니까 나는 널 이해하니까 누구보다 널 아끼니까 약을 끊자 했더니만 헤어지지 않는 너의 말 사랑한다 했더니만 꺼질 않는 너의 말 순진한 내가 싫어 바보 같은 내가 싫어 즐기지 못하는 내가 싫어 그렇게 떠났어 I dream of loving you Oh you are not alone When you be standing out here